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김천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의 주최로 경상북도 김천에서 김천 시민 만여 명이 참관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결의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집회에 이어 김천시장과 김천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은 항의의 표시로 삭발했습니다.